우리 사이를 좁혀가는데 내게 느껴진 네 향기 나도 느껴 네 feeling 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난 미칠 것만 같은데 조금 천천히 다가가 hey! 내게 다가가 조금씩 너의 곁엔 내 몸은 너를 원해 Please come down hey! 소리를 질러봐 I wanna love you 너와 내가 하나 된 거야 올라와 와. 내 느낌은 더 이 분위기에 취해서 앞으로 옆으로 바로 그 느낌이야 Damn girl 숨이 차올라 열이 올라와 시간을 멈추고 싶어 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터질 것만 같은데 누군가 가슴이 뛰어와 hey! 내 몸이 떠